노래 속에 새겨보는 태양의 역사.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나라 만경대 갈림길이요.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며 노래가 울립니다. 이 나라의 길들이 많고 길들마다에 깃든 사연도 많다 하지만 우리 어이하여 해마다 이날이 오면 못 잊을 추억을 안고 역사의 갈림길에 대한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그날에 새겨가신 애국 헌신의 뜻깊은 자옥이 있어 오늘의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국이 있음을 노래는 뜨겁게 전해줍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김일성 동지는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졸세의 위인이시다. 생각할수록 지금도 세찬 격정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주체 34, 1945년 10월 9일. 이 나라 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일군을 부르시오 강선제강소에 가보자고 하시었습니다. 순간 일꾼의 눈앞에는 만경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강선으로 가는 길에 만경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땅을 밟는 그 시각부터 수령님께 잠깐만이라도 만경대 고향집에 다녀오시자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경대 고향집에 꼭 모시고 가리라 마음먹은 일꾼은 차 안에서도 줄곧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만경대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차는 만경대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시어 만경대를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직이 저기가 바로 만경대라고 좋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꾼에게 내 대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아마 마음에 들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다감한 어조로 20년 만에 보는 고향이라고 들어가면 늙으신 저 부모님이 계실 것이라고 내 인사를 전해달라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길에도 고향집에 들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일꾼은 너무도 서운하고 아쉬워 한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오리신 나이에 나라가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떠나셨던 잊지 못할 고향 만경대. 소리쳐 부르시면 한달음에 달려나오실 저 부모님을 잠깐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으시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조국 건설을 위하여 강선으로 떠나시었으니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해주는 역사의 갈림길입니까? 정녕 만경대 갈림길은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는 숭고한 조국애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고르실 수 있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한 애국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만경대 갈림길들이 모이고 합쳐져 우리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애국 헌신의 한 평생을 이루었으니, 그래서 우리 장군님, 역사에 유리 없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수령님 고르신 만경대 갈림길을 늘 마음속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선군길을 이어가시었던 것입니다. 부강한 세조국 건설을 위해 고향집이 아니라 강선부터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 그대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하고 고립압살 책동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수호하시고 인민들에게 더 행복한 내일을 안겨주시려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를 앞세워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 민들에게 세상이 보란 듯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트팀없는 신념과 의지에서 출발한 선군혁명영도의 길이 있어 오늘 우리가 신심과 희망이 넘쳐 용기백배 나아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보람찬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애국의 우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용성 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 제일 강국으로 빛내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하늘길, 바닷길, 영길을 달리고 달려 사랑의 전설을 수없이 새기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 그 길에서 경의하는 원수님 하신 말씀 우리 가슴 뜨겁게 해줍니다. 자신께서는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강도 소슴없이 건너고 험한 가시밭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고. 우리 원수님 이처럼 졸졸히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 복무의 한 길을 앞장에서 걸으십니다. 진정 인민을 위한 졸세비인들의 사랑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 그 길에서 천만의 심장에 새겨진 만경대 갈림길의 노래였지 졸세비인들의 애국애민의 사랑의 전설을 전하는 고마움의 노래라고만 하겠습니까? 노래는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대로 경의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온 세계가 우러러 바라보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이 행성의 우뚝에 떠세울 인민의 불타는 맹세의 노래이거니, 노래여 내 조국의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가라.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뜻깊게 전해지는 이 노래와 더불어 내 조국은 더욱 아름답고 부강해지리라. 역사의 길이 빛나라 만경대 갈림길이요.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